눈물이 자꾸 멈추지 않아 첫사랑이었잖아 이별이 서툴렀던 이유는 넌 나의 첫사랑이기 때문에 둘만의 장소들 못 이룬 약속들 다시 널 볼 수 없다는 걸 잘 알아 어려도 아픈 건 같잖아 이별이 낯설었던 건 말야 넌 나의 첫사랑 서툴렀던 사랑 고마웠던 사랑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더 아프기도 해 우리 사진첩 보다 네 행복이기도 해 내가 먼저 사랑한다 내가 많이 아낀다는 말 못해줘 항상 미안해 염치 없는 말이지만 네 안에 내 모습 아직 풋풋한 첫사랑으로 난 고파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한 우리 후회해도 똑같아 쓸데없는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도 난 괜찮아 난 꾹꾹꾹 참아도 넌 울지만 추억이 자꾸 떠나질 않아 첫사랑 이었잖아 사랑이 서툴렀던 걸 알아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우리의 어제도 너만은 아프지 않기를 난 간절히 바래 제발 제발 제발